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한 시리즈로 당뇨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당뇨의 대표적인 약물 종류는 9가지 정도가 있고 그 약물 종류마다 각각 약들이 2가지에서 6가지 정도씩 있습니다.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엄청난 분자 생물학의 발전은 약물의 발전에도 엄청난 가속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근래 들어 더욱 많은 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싼 약부터 시작해서 아주 비싼 약까지 나왔지만 2012년까지 임상실험과 통계를 살펴보면 그 많은 약들 중에서도 환자를 오래 살리고 예후가 좋았던 약이 메트폴민이란 아주 오래된 값싼 약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당뇨의 진단 후 처음으로 시작하는 약이 메트폴민입니다. 하지만 신부전증, 즉 콩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불행히도 이 메트폴민은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으로 쓰이는 것이 DPP-4저항계의 약들로 제뉴비아, 옹글리자, 트라젠타 등의 약이 있으며 다른 약물 계열로 액토스라는 약이 있는데 이런 약들의 장점은 저혈당을 만들지 않으며 식사와 상관없이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을 복용하여 혈당의 기본 수치를 내리는 데 씁니다. 그런데 식전 혈당은 정상이지만 식후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말씀드린 약 말고 더 추가 약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설포닐 유리아 계열이 글리메프라이드, 글리브라이드, 글리피자이드 등의 약을 쓰거나 프란딘이나 스탈릭스 같은 췌장을 자극시켜 인슐린 분비를 돕는 약들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 한결같이 저혈당을 야기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식사와 함께 복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당뇨의 약물 치료는 아무 것이나 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혈당의 변동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사가 정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이 식전과 식후의 혈당 수치를 써가지고 의사에게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가 당뇨약을 주고 난 후에 저혈당이 빠지는 경우에 환자의 식전과 식후 등의 혈당 수치를 알지 못한 상태였거나 잘못 알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당뇨의 최상의 치료는 환자와 의사가 같이 참여하는 치료입니다. 의사와 함께 치료를 하셔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